동화 한국어 버전 물고기를 탄 랄프.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 랄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랄프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랄프는 아내와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항상 많이 부족했어요. 그는 파사데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매번 굳은 일도 해야 했어요. 어느 날, 랄프는 아내와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남은 건 팔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갔어요. 랄프가 물가에 앉아 오랫동안 낚시했지만 아무래도 물고기를 전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러다 한 푼도 못 벌겠어. 아내한테는 뭐라고 하지? 랄프가 낚시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고통에 찬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랄프는 수염이 나무뿌리에 걸린 요정을 발견했어요. 요정을 본 랄프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토니를 도와줘. 토니의 수염이 나무뿌리에 걸렸어. 알겠어. 그런데 토니는 어디 있어? 내가 토니야. 요정 토니. 알았어. 도와줄게. 랄프는 조심스럽게 토니의 수염을 풀어줬어요. 날 도와줬으니 이제 보답을 해야겠지. 토니는 주머니에서 빛나는 돌을 꺼내 랄프에게 주었어요. 잘 기억해. 언제든 말이야. 갑자기 늑대 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늑대야. 난 가야 해. 다음에 또 보자. 잠깐만. 뭘 기억하라고? 토니는 나무 뒤쪽으로 달려가더니 곧 사라졌어요. 랄프가 돌을 보자 돌에서 보랏빛이 났어요. 아마 귀한 돌일 거야. 시장에 팔아야겠다. 그 전에 물고기나 마저 잡고 가야지. 랄프는 돌을 주머니에 넣고 낚시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랄프는 체념하며 말했어요. 아주 큰 물고기를 꼭 잡고 싶은데. 말이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물가로 나왔어요. 물고기는 랄프보다 컸어요.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겠는데? 이걸 어떻게 집으로 들고 가지? 랄프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말해보기로 했어요. 이 물고기가 날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물고기가 움직이더니 랄프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말처럼 랄프를 등에 태우고 마을을 향해 힘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랄프는 요정에게 받은 돌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파사데나 마을에선 모나코 왕의 아름다운 성을 볼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나코 왕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왕족의 이야기 말이에요. 또 유쾌한 왕비가 가는 곳마다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왕은 그런 왕비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왕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모나코 왕은 슬퍼서 성원에서 웃는 걸 금지했어요. 왕에게는 바이올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왕이 웃는 걸 금지한 후 바이올라 공주도 웃지 않았어요. 바이올라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웃음을 잃은 모습은 정말 슬퍼 보였어요. 바이올라는 웃지 않은 지 오래되자 웃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나코 왕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바이올라의 웃음을 찾아주려고 했어요. 왕은 나라에서 가장 웃긴 광대와 코미디언을 불렀었지만 아무도 바이올라를 웃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바이올라의 혼인에 대해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딸 바이올라를 웃게 하는 사람에겐 그만 5천만 개를 주고 바이올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네, 약속하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한편 바이올라가 침실 창문에 기대 있을 때 거리에서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큰 물고기를 탄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정말 사람이 큰 물고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이올라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건 가장 이상하고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바이올라는 웃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성 전체에 들릴 정도였어요. 성 안에 있던 모나코 왕도 바이올라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바이올라의 웃음소리잖아. 드디어 누군가 바이올라를 웃게 만들었어. 왕은 곧바로 바이올라에게 갔어요. 무슨 일이니 바이올라?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니? 바이올라는 배를 잡고 계속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어요. 아빠, 저기에 말 대신 물고기를 탄 사람이 있어서 웃음을 멈출 수 없어요. 저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왕은 창가로 달려가서 랄프가 큰 물고기에 탄 것을 보고 바이올라와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모나코 왕은 곧 자신의 말을 떠올리고는 웃음을 멈췄어요. 왕은 즉시 신하에게 물고기를 탄 사람을 성으로 불러오도록 했어요. 당장 만나보고 싶구나. 랄프는 왕의 앞에 불려갔어요. 그래, 너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냐? 랄프라고 합니다. 파사데나 마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타는 것 말고도 또 무엇을 할 수 있지? 그게 물고기도 잡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하, 농부로군. 말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말할 걸 그랬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은 랄프에게 모두 얘기해 주었어요. 랄프는 기뻤어요. 너는 선택권이 없다. 너는 내 아름다운 딸과 결혼해야 한다. 랄프는 미소 지었어요. 금화 5천만 개도 얻게 되었고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왕은 바이올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보러 갔어요. 내 딸아, 그 사람과 결혼할 거니? 누구도 저를 즐겁게 하지 못했었어요. 그 어떤 왕자도, 왕도, 귀족도 아무 소용없었었죠. 저는 물고기를 탄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절 웃게 한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었잖아요. 왕은 결국 랄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랄프와 바이올라는 서로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왕은 랄프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왕은 식사하는 내내 랄프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먹는 방식이나 입는 것, 말하는 것 전부요. 예절까지도요. 교양도 없고 세련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왕은 굉장히 걱정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왕은 가까운 조언자인 니엘만 총리를 찾아갔어요. 내가 한 말을 지키진 않을 순 없지만 이대로 물고기를 탄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니 날 좀 부디 도와줄 수 있겠나? 결혼식을 막아주게.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어떻게든 좀 해보게나. 알겠나? 잠시 생각하던 니엘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은 니엘만이 부탁을 들어줘서 굉장히 만족했답니다. 하지만 왕은 니엘만이 랄프를 파사데나에서 없애버리고 결혼식을 멈추려 했던 걸 몰랐어요. 그날 밤 니엘만의 기사들이 랄프의 침실에 들어왔어요. 기사들은 랄프를 묶고 나무통에 넣어 꽉 닫아버리고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잠에서 깨어 물에 빠진 걸 알게 된 랄프는 바로 빛나는 돌을 사용했어요. 이 나무통이 배였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자 나무통이 커져서 커다란 배가 되었어요. 이 배가 나를 파사덴으로 데려다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배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랄프는 기세등등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랄프가 사라진 걸 알게 된 바이올라는 절망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라졌어요. 제발 그 사람을 찾아주세요. 왕은 부끄러웠어요. 즉시 수색대가 꾸려졌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왕은 바이올라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 건가? 도대체 랄프는 어디 있는 거지? 빨리 풀어주게나. 폐하, 그건 안 됩니다. 랄프를 나무통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뭐라고? 제거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난 그런 것을 부탁한 게 아니네. 난 그저 랄프와 바이올라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지.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어. 도대체 뭘 한 건가? 왕은 정말 걱정되었어요. 랄프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왕은 이 사실을 바이올라에게 알려주러 갔어요. 한편 의기양양하게 항구로 돌아온 랄프는 바이올라에게 가서 모두 얘기했어요. 바이올라에게 온 왕은 랄프가 살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제가 랄프와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랄프를 바다에 던졌대요. 그 사람을 꼭 찾아서 처벌해야만 해요. 아주 큰 벌을 내려주세요.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웠던 왕은 랄프와 바이올라에게 이 일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뭐라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바이올라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랄프에게 크게 감동한 왕은 두 사람의 결혼을 기쁘게 허락했어요. 결혼식은 바로 열렸어요. 니엘마는 나라에서 추방되었고 왕은 랄프에게 왕국의 절반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폐하. 하지만 저는 나라나 세상의 부는 필요 없습니다. 말을 마친 랄프는 꿈에서 깨고 말았어요. 옆을 보자 자고 있는 부인이 있었어요. 아, 정말 멋진 꿈이었어.